책을 펴자. 미래를 열자.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지난해는 춤회였고요. 올해는 책의해죠. 그래서 문화부가 내놓은 책의해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책을 펴자, 미래를 열자인데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책을 덮으면 미래가 없다는 얘기겠죠. 자, FM 영화음악이 책의해에 발맞춰 내놓은 캐치프레이즈 하나. 헌책을 선물합시다. 글쎄요, 책 선물하면은요, 보통 새 책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집에 처박아 둔 다 읽은 책, 왜 선물이 되지 않은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헌책을 선물하면 좋은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우선은요, 주는 사람은 그 다 읽은 책이 구석에 내버려져 있다가 결국 파지가 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받는 사람은 앞서 읽은 사람이 쳐놓은 밑줄이라든지 책 뒷페이지에 써놓은 그 책에 대한 짤막한 감상,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앞에 읽은 사람의 책에 대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또 가끔씩은 그 헌책갈피 사이에서 오래된 과자 부스러기, 메모 쪽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재미도 있잖아요. 자, 올해는 다 읽은 책 10권만 선물해보세요. 오늘 첫 곡은 팀 버튼 감독의 영화 비틀주스의 삽입곡입니다. Day O, 해리 벨라폰테의 노래입니다. 영화 비틀즈스 중에서 Day O, 해리 벨라폰테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 바나나 보트송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자메이카의 노동요라고 해요. 원래는 그 바나나를 따고서는 보트에 실을 때까지 그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유령을 불러내려고 사람들이 모두 모였을 때 유령이 이 노래로 응답하면서 장난을 치는 아주 코믹한 장면에 흐르던 노래였습니다. 매일 듣기만 하다가 엽서를 보내려니 어떤 말을 쓸까 조금은 고민 아닌 고민이 되는군요. 그림을 그릴 때면 항상 음악을 듣거나 라디오를 듣거든요. 새벽에 방송이 끝날 때까지. 처음에 목소리를 듣고 대충 이러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겠구나 했는데 예감이 맞았어요. 하신 서울 구로구 독산동의 양미정 씨. 언제 제 모습을 보신 모양인데요. TV에서. 자, 이분께 띄워드립니다. FM 영화음악에서는요. 처음 소개해드리는 곡이에요. 영국 BBC TV의 인기 쓰리스물이라고 하는데요. The Celts. 켈트족, 켈트인 이런 뜻이겠죠. 이 드라마의 음악은 애냐가 담당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The Celts 듣겠습니다. 애냐 특유의 신비스러움이 잘 녹아 흐르는 그런 음악입니다. 신세대 펜시 크리아트. 우와, 넌 온통 크리아트구나. 그럼 문구용품은 기본이고 생활용품, 장식용품도 모두 크리아트야. 어쩜 이렇게 우리 느낌을 꼭 집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른 손이지. 신세대 펜시의 모든 것 크리아트.

that only serves to make me more determined to achieve my final goal. And I come back even stronger, not a novice any longer, 'cause you deepen the conviction in my soul. I am woman, Helen Reddy의 노래였습니다. 아, 이 여성해방운동, Woman's Liberty를 처음으로 영화 속에 등장시킨 작품이라고 하죠. 영화 Stand Up and Be Counted. 이 72년도 영화라고 하는데요. 재클린 비셋이 주연한 그런 영화였죠. 자, 오늘 65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66위 곡입니다. Blaze of Glory. 존 본조비가 부르는 Young Guns 2의 주제가입니다. 'Cause I didn't have to steal or have to win. Well, then tell me that. 영화 Young Guns 2의 주제가 Blaze of Glory, 존 본조비가 불렀습니다. 21살의 나이로 황야의 삶을 마감했던 무법자 윌리엄 H. 보니, 바로 영화 Young Guns 2의 주인공입니다. 빌리 더 키드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빌리 더 키드의 본명이 바로 윌리엄 H. 보니입니다. 실존했던 인물이자 반항하는 젊은이의 원조격, 이 빌리 더 키드. 이 인물을 소재로 한 영화는요, 지금까지 30편도 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폴 뉴먼이 주연한 56년 작품 왼손잡이 건맨, The Left-Handed Gun 이 영화랑요, 크리스 크리스토퍼슨 주연의 빌리 더 키드, 그리고 샘 페킨파 감독의 정통 서부극 Pat Garrett and Billy the Kid, 이런 영화들이 그 대표적인 영화죠. 근데 이 영화 Young Guns 2가 기존의 작품과 좀 다른 점은요, Billy the Kid라는 인물을 단순히 서부 개척시대의 무법자가 아니라 삶의 목적을 찾아 방황하는 그런 인물로 그린 점입니다. 미국 현대사회가 찾고 있는 잃어버린 세대의 화신이라고나 할까요? 방금 들으신 존 본조비의 Blaze of Glory, 영광의 불꽃, 이 노래는요, 빌보드 팝차트의 정상에 올랐었는데요. 그 영향으로 당시 침체에 빠져있던 헤비메탈 음악이 활기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67입니다. 비틀스의 노래가 또 올랐네요.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 이렇게 비틀즈의 전 멤버가 출연한 65년도 영화 헬프의 삽입곡 헬프. 이 노래가 67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67위 곡 듣습니다. Help. Help, I need somebody. Help, not just anybody. Help, you know I need someone. Help. When I was younger, so much younger than today. Anybody's help in any way. Now these days are gone, I'm not so self-assured. Now I find I've changed my mind and open up the doors. Help me if you can, I'm feeling down, and I do appreciate you being round. Help me get my feet back on the ground. Won't you please? Being right. much younger than today. I never needed anybody's help in any way. Now these days are gone and I'm not so self-assured. Now that I've found, now that I've changed my mind, I'll open up the doors. Help me if you can, I'm feeling down. And I do appreciate you being around. Help me get my feet back on the ground. Won't you please, please help me? Help me. 영화 Help 중에서 Help, 비틀스의 노래였습니다. Song in the Movies 68위 역시 가수가 직접 출연한 영화 속의 노래입니다. 더나 서머가 부른 Last Dance. 이 노래는요, 디스코와 코미디가 적절하게 어우러진 영화 Thank God It's Friday에 삽입돼서 78년도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요, TGIF는 글쎄요, 하지만 역대 아카데미 수상 작품 중에서는 최악의 작품이란 불명예를 얻었었죠. 아,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최악이라고 하니까 한번 보고 싶어지네요. 자, 듣습니다. Last Dance, 더나 서머의 노래입니다. It's Friday의 Last Dance에 이어 들으신 곡은요. 영화 셰프트의 테마곡,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이 곡이 바로 Song in the Movies 69위를 차지했습니다. 영화 셰프트의 주인공 존 셰프트는 형사입니다. 그리고 흑인이고요. 이 흑인 형사가 맹활약을 합니다. 상대가 범법자면 흑인, 백인 가리지 않고 쳐붙습니다. 더티 하리 스타일의 과격한 형사가 이제는 더 이상 백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걸 이 흑인 형사 존 셰프트 리차드 라운드리는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인 영사 하면 버질이라는 이름 역시 잊을 수가 없지요. 흑인 영사 버질도 백인 경찰들의 조롱과 모욕을 견뎌내면서 열심히 사건을 해결합니다. 노만 조이슨 감독의 대표작 중 하나인 밤의 열기 속으로 In the Heat of the Night 이 영화에서 버질 형사 역에는요 시드니 포이티가 열연했습니다. 마리오 반 페블스의 영화 뉴잭시티에서도 이 마약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흑인 경찰이 앞장섭니다. 랩뮤지션 아이스티가 이 마약 조직에 대항하는 형사 스코티 역을 맡고 있죠. 이 밖에도 신출내기 흑인 경찰이 좌충우돌하는 영화 비버리 힐스캅의 에디 머피 이 사람도 빼놓을 수가 없지요. 그는 이 작품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또 리셀 웨폰 시리즈에서 비록 멜 깁슨에게 질질 끌려다닌 역할이지만요. 데니 글로버 역시 뛰어난 흑인 형사였죠. Song in the Movies 70위는요. 코미디 영화 로우디의 Driving My Life Away 이 노래가 올라있습니다. 이 영화는 두 주인공 로디 그리고 그루피가 영화 상영 2시간 내내 락거스인 앨리스 쿠퍼를 찾아 헤매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앨리스 쿠퍼 하면 이 미국 락음악계의 이단자로 악명 높죠. 본명은 빈센트 퍼니어라고 하고요. 활동 초창기에는 그의 과격한 음악성 때문에 좀 무시당하기도 했지만요. 서서히 인정받는 그런 음악가입니다. 최근 국내에 개봉됐던 웨인의 세계 웨인스월드 이 영화에서도요. 그가 잠깐 등장하죠. 그 주인공 웨인과 가스가 공연장에 가는데요. 아주 괴상한 얼굴 분장에다가 뱀까지 몸에 감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던 그 가수가 바로 앨리스 쿠퍼였습니다. 노래 듣죠. 락 가수 앨리스를 찾아다니는 영화 로디 중에서 Driving My Life Away 에디 래빗의 노래입니다. Song on the radio, but I gotta keep rolling. 에디 래빗이 부른 Driving My Life Away, 영화 로드의 이 노래는요, Song in the Movies 7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71위입니다. 영화 Dirty Dancing의 삽입곡 Hungry Eyes가 71위를 차지했는데요. 주제가 The Time of My Life는 이 Song in the Movies 57위를 기록했었죠. 화려한 사운드트랙, 이것으로 음악과 영화가 함께 성공한 작품답게 히트곡들도 많습니다. 이 로넷스의 Be My Baby 같은 60년대 히트곡들과 신곡들을 포함해서요. 총 12곡이 수록되어 있는 Dirty Dancing의 사운드트랙. 이것은 87년 발표 당시에 5주간이나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자, 그 중에서 듣죠. Hungry Eyes, Eric Carmen의 노래입니다. I feel the magic between you and me. 영화 Dirty Dancing 중에서 에릭 카르먼이 부른 Hungry Eyes 71위였습니다. 007 시리즈 A View to a Kill의 주제가가 72위를 차지했네요. 지금까지 16편이 만들어진 007 영화는요. 헐리우드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시리즈물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죠. 영화만큼이나 주제가도 크게 히트했는데요. Song in the Movies에는 이 A View to a Kill 이 곡 말고도요. 007 나를 사랑한 스파이 이 영화의 주제가 Nobody Does It Better가 44위를 차지했고요. 또 007 For Your Eyes Only 이것의 주제가도 88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폴 맥카트니와 그룹 윙스가 부른 Live and Let Die 이 곡이나 셜리 베이스의 Goldfinger 또는 톰 존스의 Thunderball 그리고 리타 클리즈의 All Time High 이런 노래들이 차트 10위권을 기록해서 007 열기를 더욱 뜨겁게 했었죠. 자, 72위 곡 됐습니다. A View to a Kill 듀란 듀란의 노래입니다. 72위 곡은요. 007 영화 A View to a Kill의 주제가 듀란듀란의 노래였습니다. 아, 서울 동대문구 장안사동의 김현미 씨. 시험 중이라 아주 힘드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쯤 시험은 끝났겠죠? 자, 김현미 씨께 아주 힘내시라고 띄워드린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서구의 이종혁 학생, 1월 5일, 오늘이 친구 현주 씨의 생일이시라고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종혁 학생이 지금 이 글을 쓰는 시간은 시계바늘이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면서 새벽 4시를 향해 달리고 있는 아주 조용한 밤이라고 하셨네요. 저희 방송을 듣고 나셔도 한 2시간 동안 공부하신 모양이죠. 자, 이종혁 씨께 73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Song in the Movies 73위 곡은요, Phil Collins의 노래 Two Hearts가 차지했습니다. 이 가수 필 콜린스의 영화 데뷔작이라고 하죠. 영화 버스터에 삽입된 노래입니다. 주인공 버스터 에드워드는 공장 노동자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가수의 꿈을 키웁니다. 데이빗 그린이 감독하고 필 콜린스와 줄리 월터스가 주연한 영화 버스터스는요, 이 필 콜린스의 다른 영화들처럼 영화보다는 음악이 훨씬 더 유명한 작품이죠. 자, 음악 듣습니다. Two Hearts. 오늘 FM 영화음악은 Song in the Movies 65위부터 73위 곡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빌보드 차트에 오른 곡들이라서 그런지 전부 아주 비트가 강하고 신나는 곡들이 많았죠. 반응기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자, 다음 주에는요, 74위부터 소개해드릴 것 약속드립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세요.